Yeah, ALM introduction. This is HBJ, and say yes to Club Legend in 2010. Come on. Yo, sector, let's go. Shake it, 나타라 움직여 네 맘이 가는 대로 난 특별한 걸 원해 마치 신데렐라처럼 식상한 스토리 말고 좀 더 재밌는 놀이 나 움직일 수 있는 건 단지 신나는 댄싱 뮤직 놀자 좀 더 신나게